따르릉 따르릉 대간이 누나야. 따르릉 One, two, three, four. 네가 먼저 만나지 놓고 내 탓하지 마. 네가 네가 나쁜 남자 내 탓하지 마. 이어져 다만 놓고 내 탓하지 마. 누나야 누나 누나야 네 누나야 누나야 누나 누나야 네 누나야.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봤겠지만 즐거웠겠지만 너 따르릉 내가 네 누나야 네 누나야